있어. 너보다 빛이 나는 건 없어. Yeah. 지금 헤매고 있어. 길을 잃어버린 나이처럼. One and only, like a holy. I'm fascinated by the bright light of your beauty. 어두웠던 날들이 이제 너를 대입해. 날 온통 밝게 물들여줘 하얗게. You're so beautiful, 더 빛이 나. 너에게서 벌 수 있게. 한 번으로 만족 못해. 다시 웃어줘 그렇게. 두 팔 벌려 내게로 와서 안겨. 꼭 안겨. 내 품 안에 안겨. 빈 공간으로 채워두고 싶어. 내가 너를 비출게. Shine forever. Yeah. 네가 혼자 있지 않게 내가 있어줄게. Yeah. 너의 Come 곁에 on. 너란 따뜻한 빛을 담고 나란 꽃은 광합성. 찬란한 천사 내 눈을 멀게 하소서. 비로소 나로서 이제야 그댈 알았어. 너의 화려함 그 날개를 달고 날아왔죠. You're so beautiful. 더 빛이 나. 너에게서 볼 수 있게. 한 번으로 만족 못해. 다시 웃어줘 그렇게. 두 팔 벌려 내게로 와서 안겨. 꼭 안겨. 내 품 안에 안겨. 빈 공간에 널 채워두고 싶어. 내가 너를 비출게. Shine forever. Yeah. 너의 찬란한 비인을 만지게 해줘. 어기로 가득한 품 그 품에 안기게 해줘. Shine forever. 계속 빛나줘. 내 길이를 헤매더라도 계속 빛나줘. Shine.